감탄도 예수 감탄도 소만 가보 부모야 와미 부모야 와미 부모야 와미 부모야 와미 감탄도 예호와 보 Come on, come on.